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거전적 노작,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 발표 37기점 중앙연구 토론회가 11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배익주 청년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김성훈 선전문화국장, 간도지방의 청년일꾼들과 중앙단체 사업체 일꾼들, 조선대학교 교원들과 제1번조선사회과학자협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리용수 제1번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역사적인 노작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라는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전적 노작의 기본 사상과 기본 내용, 노작이 제1조선인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 역사적 의의를 해설하면서 천리해안의 예지를 지내신 절세비인의 위대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86년 9월 15일에 발표하신 이 노작은 그 진리성과 생명력이 실천을 통하여 확정된 제1조선인운동의 영원한 지도적 지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